그냥 속이 쏘도 간지가 펄펄 그 위에 까만 몬스터 선언해 뭔가 무대 위를 컨컷 날아다녀 번번한 앞질러가 번길 Yo can't even be thunder 시몬아치 범버 하루 깨게 정서 세간경 느꼈던 것들에 비뚤어진 코뼈 맨위에서 turn up 나밖에 못해 폭격 나 따라하려다 너를 다 똥 묻히고 엉엉 Welcome to my palace 딴 놈들 아직 jealous 이상한 곳에 데려가 죽게 You'll be my Alice 히비트나 alcohol 난 랩 성룡 무대 위에 꽈라 느낀다면 팔라 친구 불러 모아 오늘 봄 밤새 휴지불이 너무 퇴장할게 강제 지금 내 기분은 완전 쳤어 하게 떨어지면 얼어 버는 샴페인 친구 불러 모아 오늘 봄 밤새 호루라기 보는 너무 퇴장 강제 지금 내 기분은 완전 쳤어 하게 떨어지면 얼어 버는 샴페인 내 목소리 정적과 그게 극대지 한 마리 개새가 무대 위 지져 열정과 폐기 정신 나간 하루 깨 야속 내 몸은 쟁취 Holy shit I love it baby Shake me Ay dang so mad 랩할 때 마치 기분이 빙기 옆에 정신의 일을 붙는 게 책임면 돼 B.O.B.B.가 빼고는 무대나 B2B 관중 앞에서 왜 관람 간지를 감히 가서 못해 I feel like I'm not going I'm up in the stage 공기 위에 legendary에서 walking all day man 남자면 첫 시작 포지션이 정석 위 지금 내가 뭐를 하지 느낀다면 follow me 올라 친구 불러 모아 오늘 봄 밤새 휴지뿌리 너무 퇴장할게 갈지 지금 내 기분은 완전 초사하게 떨어지면 너로 보는 샴페인 친구 불러 모아 오늘 봄 밤새 호루라기 불은 너무 퇴장 강제 지금 내 기분은 완전 초사하게 떨어지면 너로 보는 샴페인 밤의 끝에 뭐가 있긴 뭐 있어